수가 있는 모든 걸. Oh, 아이처럼 웃는 얼굴 가끔 가끔씩 내 작은 방에 옮겨놓고 싶은 걸. Oh, so so so 매일 아침 꿈에서 매일 같은 곳에서 그대 만날 수 있어. Yeah. 나와 같은 yeah. 세상과 uh-huh. 나를